Workbook, Listening Comprehension, Lesson 12. 1.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ronunciation. Repeat aloud after each. Each expression is repeated twice. 1. 공항 공항 2. 길이 막히네요 길이 막히네요 3.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4. 글쎄요. 글쎄요. 5. 도착해요. 도착해요. 6. 몰랐는데요. 몰랐는데요. 7. 직접. 직접. 8. 국내선. 국내선. 9. 찾으세요. 찾으세요. 10. 따뜻한. 따뜻한. 11. 첫 학기. 첫 학기. 안부 전해주세요. 안부 전해주세요. 12. 연락하세요. 연락하세요. B. Repeat after each phrase,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expressions. One phrase in each pair is repeated. Circle the phrase you hear. 1. 한 시간 걸리겠는데요? 한 시간 걸었겠는데요? 한 시간 걸었겠는데요? 2. 3만 2천 원. 4만 2천 원. 3만 2천 원. 3. 도착할 거예요. 도착하겠어요. 도착할 거예요. 4. 마칠 거예요. 막힐 거예요. 막힐 거예요. 5. 수고하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6. 뭐 찾으세요? 뭐 찾았어요? 뭐 찾으세요? 7. 전해주세요. 전해줬어요. 전해줬어요. 8. 첫 학기. 첫 학교. 첫 학기. 9. 찾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10. 20분 후에 오세요. 10분 후에 오세요. 20분 후에 오세요. 11. 잘 입을게요. 잘 입을래요. 잘 입을래요. 12. 앞쪽에 앉으세요. 앞줄에 앉으세요. 앞줄에 앉으세요. C. Listen to the following expressions and circle the correct English equivalents. 1. 어디까지 가세요? 2. 얼마나 왔어요? 3. 42,070원입니다. 4. 적어도 30분은 걸리겠는데요. 5. 뭐 찾으세요? D. Listen to the taped conversation between a cab driver and Minji and circle the correct answers. 택시 어디까지 가세요? 공항에 가요. 네, 타세요. 길이 많이 막히네요. 금요일 오후라서 그래요. 공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적어도 1시간 반은 걸리겠는데요. 몇 시 비행기 타세요? 5시 15분 비행기예요. 그럼 늦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천천히 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선으로 갈까요? 국내선으로 갈까요? 국내선으로 가주세요. E.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ircle the correct answers.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인삼차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많이 있어요. 이거 한 상자에 얼마예요? 한 상자에 18,000원인데요. 두 상자 주세요. 그리고 한국 인형 있어요? 네. 어떤 인형을 찾으세요? 한복 입고 있는 인형 있어요? 네, 있어요. 이건 어때요? 하나에 얼마예요? 23,000원입니다. 드릴까요? 그냥 인삼차만 두 상자 주세요. F. Fill in the blanks as you listen to the following voicemail. 어머니, 저 민지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버지, 할머니, 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첫 학기라서 너무 바빴어요. 저는 오늘부터 겨울방학이에요. 참, 지난주에 공항에 큰아버지 마중 나갔어요. 선물도 잘 받았어요. 옷 잘 입을게요. 저는 겨울방학 동안 기숙사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갈 거예요. 언니하고 오빠한테도 제 안부 전해주세요. 그럼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세요. 또 전화드릴게요. G. Listen to the questions and answer in Korean. 1. 일주일에 학교에 몇 번 오세요? 2. 가족들한테 얼마나 자주 편지 쓰세요? 3. 영화 보러 얼마나 자주 가세요? 4. 지난 주말 재미있게 보냈어요? 5. 제일 가까운 공항이 어디예요? 6. 집에서 공항까지 차로 얼마나 걸려요? This concludes workbook lesson 12.